흐르는 밤은 흔적도 없이 우리 사이엔 채워가 날 멀리 밀어 넌 어떻게 지고 내 현실과 동떨어져가 점점 더 너를 잊어가는 걸 oh yeah 너는 물한 듯이 내게 안겨와 이전에 우린 지워져갈까 oh yeah 기억을 찾아 날아가 너의 연기를 따라가 Just feel the sound I let go stay with me oh yeah 기억을 찾아 날아가